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소개를 해야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현준입니다. 김광욱이고요. 본업은 디자인이고 간간히 글을 쓰고 있고요. 남는 시간에 덕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위쳐3 최근에 되게 재밌게 하셨잖아요. 저 위쳐3를 진짜 거의 그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게임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인트로만 네. 지금 40초예요. 자, 그럼 옆에 계신 네. 경석 씨.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명경석이라고요. 그 중고책 거래 플랫폼 책거리. 예, 지금 개발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 그 스마트폰 보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인데요. 지금 어떡하다 이제 사업 쪽을 이제 손을 대게 돼가지고 예,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광혁 씨 좀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네. 거기다 글도 잘 쓰시고. 그게 사실 처음부터 다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이제 미대를 가려고 그림을 오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학원 강사만 거의 5년 가까이 했고요. 네. 사실 강사가 아니라 이제 보조부터 시작하면 7년 정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과에 가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네.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그분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셨어요. 되게 유명한. 네. 야, 이거에서는 밥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뭔가 좀 돈 벌 수 있는 디자인을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집 디자인 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업이 된 거죠. 글 쓰는 거는 원래 글 더럽게 못 썼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년 전에 네. 한번 이제 막 좀 힘든 거 갖고 이제 한번 아파가지고 누우면서 네. 야, 내가 이거를 60 먹고 70 먹을 때까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몸 상태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거를 버텨낼 수 없는 상태로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덕질을 했던 네. 것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디자인을 관두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작가분들한테 그 글을 보여준 거예요. 어때요? 네, 어때요? 글? 저 이제 앞으로 글 쓸 건데 라고 하면서 글을 보여줬는데 나오는 결과는 뻔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아니 뭐 맞춤법도 틀리지 어감 어투 다 틀리지 어순 틀리지 말도 이상하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먹을 수도 없지 그러면서 그거를 까였어요 엄청. 그 1년을 까였어요 글 쓰면서도. 계속 댓글로 막 이제 욕이 달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를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어때 나는 작가가 아닌데 쿨하시다 뭐 니네가 욕해도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넣으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니까 좋아하는구나. 아 말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 정리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능력이든 보통 대학 기간이 4년이잖아요. 네. 4년 동안만 투자를 내가 열심히 하면 대학에서 만약에 이제 하루에 한 뭐 6시간 정도? 6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받잖아요. 그 정도만 매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대학교 졸업한 것만큼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디자인 동료들한테 가면 욕먹었어요. 왜냐면 야 너는 그냥 디자인이나 잘하지. 어차피 돈 벌 것도 디자인인데 다른 글을 써가지고 이슈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 잡지 그때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글을. 네. 글 쓰는 분한테 갔더니 하는 얘기가 광욱 씨 그냥 디자인하지 말고 글만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가면은 사실은 뭔가 박쥐처럼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잘 버텨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나마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네. 네. 저는 경석 씨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요? 네. 제가 왜 또? 일본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덕질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자주 가셨어요? 아니 잠깐 사셨어요? 아니 뭐 여자친구를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거나. 네. 아, 제 사촌 동생이 네. 그 사촌 동생이 삼성카드 그쪽에 있다가 전국 탑을 하고 만화가 그리고 싶어서 만화를 그리다가 이제 뭐 게임 회사의 아트 디렉터가 돼가지고 이게 뭐 말만 하면 나는 되게 유명한 회사의 아트 디렉터. 어떤 게임인지. 아 12지천이라는. 예 거기 있는 이제 또 다른 회사고 대표로 가 있는 하여튼. 오. 그 갸가 이제 저 사투리는 아니고요. 갑자기 사투리 서울 나왔어. 서울 사람입니다. 아버지 함경도시고 어쨌든 근데 걔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거죠. 그 제일 처음에 본 애니메이션이 그 전용 소녀 일본의 베데오가라는 예 그런 만화였어요. 네. 그거를 처음에 보면서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 이렇게 딱 눈을 뜬 거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터부시 돼 있는 것도 많고 막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는데 5만 가지 소재를 다 냈고 이런 말 19금 애니도 있거든요. 그때 뭐. 괜찮은가요? 네. 없겠죠. 우루찌키 동자라는 또 만화가 있어요. 전설을. 예. 딱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 회의적인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네. 뭐 영어 단어 얼마큼 외우고 수학은 하루에 몇 시간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보게 되니까 시각이 바뀐 거죠. 그런 다양한 거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뭐 나만 진짜 그거 안 하면 되지. 내가 술, 담배, 마약 만화 본다고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들 심리도 알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뭘 아파하는 건지, 왜 힘든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예. 정리하자면 덕질로 그렇게 알게 되신. 네.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엄청나다. 네. 덕질로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지. 아니 제가 볼 때는 덕질은 네. 모든 전 국민에게 추천해야 될 추천 항목이에요. 야 덕질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눈물 날 뻔했어. 저희 자, 근데 너의 이름은 얘기는 언제 하죠? 이제 하죠. 해피투게더 네. 3에서 유재석 씨가 소개만 한 시간 발을 하다가 방송에 잘렸는데. 아, 솔직히 너의 이름은 너무 많이 보시고 네. 너무 리뷰도 많이 나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좀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렇게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많지가 않죠. 그 이제까지 최고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었더라고요. 301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300만 관객이 넘은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최초였대요. 네. 그리고 그게 최고 수치였는데 그 이번 2월 달에 넘겼죠. 그 너의 이름은이 360만 넘었더라고요. 네. 2월 달에.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마 그 보신 분들은 그런 거 찾고 계실 거예요. 뭐 너의 이름은에서 뭐 발견할 수 없었던 뭐 열 가지 숨겨진 비밀 뭐 그런 유튜브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뭐 영화 하나 뜨면은 뭐 열 가지 비밀 뭐 아홉 가지 뭐 네.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와요. 부끄럽지만 저도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저희 참고 서적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 방송하면서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출판사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애니보기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교과서적인 꼭 읽어야 되는 꼭 읽어야 되는 네. 이제 덕질의 그 최고봉.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 거기에 그 주신 분이 그 김승현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상품기획 연구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시죠. 예, 거의 생긴 건 조폭 수준인데 항상 안내하시는 150단. 거는 네. 한번 보세요. 맨날 이래요. 막 조폭 같은 사람이 그냥 얘기할 때 여러분 저는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죄송합니다 김현 대표님. 짠 거는 못 말려요. 유치원 원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니 지금 찾아봤는데 네. 이거 부제가 너무 재밌어요. 뭐 그 정식 제목은 네. 표지도 재밌어. 표지가 그 우리 그 배우는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네네. 그 디자인에 부제가 뭐라고 달렸냐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오덕후의 바른 자세. 이거 꼭 봐야 돼요. 사실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히스토리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일본 애들 자체가 그 걔들이 그 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지인의 발음은 와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은 그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왜냐면 일본은 땅덩이가 좁잖아요. 네.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그 안에서 이게 옹기종기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네. 살다 보니까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쪽의 목조 건물 그런 걸 잘 보시면 어떠냐면은 못질을 안 해도 그 정확하게 그 틈을 다 깎아내가지고 걔들이 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아, 결벽증이다. 그 전문 용어가 있죠. 그쵸? 왁구가 맞는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이지매를 하니까 저 어떻게 된 민족이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사고 방식에서는 이지매가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요, 그게? 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질서가 딱 잡혀 있는데 아... 애가 하나가 이렇게 뽀딱 올라오면 아... 다른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튀어 나오면 무조건 정을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 애려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죠. 내 애려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걸 온이라고 보통 많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난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온을 얹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뭐 하는데 이거 좋아서 내가 무슨 연필 하나 줬어요. 네. 그럼 얘 다음 달에 필통 하나 갖고 나한테 줘요. 그런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딱 갖고 있는 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항상 그것만 딱 지키고요. 그거를 갖다 벗어나는 것 갖다가 그 아까 말한 왁구, 메이 왁구, 패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 일본 애들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패끼 치지 말아라. 맞아, 맞아. 그거 들어봤어요. 그리고 걔들의 가장 큰 사과가 패를 끼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패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패가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냐면은 내가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벗어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나 안에 어떤 성을 쌓고 그 성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박학학 다식한 사람들은 그 마니아라고 하죠. 매니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니아는 정말 질비해요. 근데 그 매니아보다 더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오덕후. 네. 오덕후가 되는 그 덕이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밖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는 오덕후가 되는 거 뭐냐면은 일본 사회에서 그 한 사람이 어떤 부품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더 깊이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만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 예, 거기서 오덕후가 나오는 거거든요. 괜히 저만 얘기를 오래 하는데 그것도 덕질로 하신 거예요? 와, 굉장히 깊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덕후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그 이지메라는 게 야, 이 규격을 벗어나지 마 하고 집단으로 린치. 그래서 걔들은 나이 한 사람씩 만나면은요 되게 착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평범한 애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주문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있고 그 사무라이들이 보통 그걸 지켜주는 어떤 그 일반 평민들한테 뭘 해와라 해와라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게 되게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딱 핸드쉐이크 악수를 하잖아요. 그럼 걔들은 악수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되게 당황스럽겠다. 네, 당황스럽죠. 근데 걔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그 이런 그 손을 내가 함부로 맞잡을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윗사람도 내려가서 같이 숙이면서 손을 잡습니다. 이게 다르죠. 근데 신기하다. 그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어떤 생각 방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화가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쿠바이라고 하는데 기쿠바이요? 기쿠바리. 기쿠바리. 이게 뭐냐면 내가 동생을 만나러 가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동생이 마케터예요. 되게 유명한. 근데 동생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동생을 찾아가서 그래 애들은 잘 크니 뭐 힘든 건 많이 없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동생은 뭐 살만해 오빠. 근데 저기 뭐 언니는 어때?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수박도 잘라먹고 와요. 그냥 그렇게 온 거죠. 근데 실상은 이 동생은 마케터기 때문에 오빠가 왜 왔는지 알아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오빠는 그 말을 하러 왔지만 동생한테 폐가 될 것 같으니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아, 답답해. 답답해. 답답하죠. 근데 이제 딱 끝나고 갈 때 되면은 동생이 명함 하나 딱 줍니다. 오빠 이거 누구누구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그쪽 머천다이저셔. 그러니까는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다이렉트 물량이 풀릴 거야. 그러면서 아, 뭘 아, 그래 이러고 오거든요. 되게 답답하죠. 신까마코도 마지막 장면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서로 지나가다 뚝 물어보면 되는데 맞아요. 못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아 너무 답답해요. 애니메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영화에도 많잖아요 사실은. 일본 영화들 보면 이제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안 보거든요. 드라마도 안 봐요. 에이씨 이게 뭐야. 기꾸바리가 안 맞는 분인 거지. 그치 그치. 기꾸바리가 상급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 콘텐츠가 싫은 게 아닌 거야. 기꾸바리가 싫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어떤 이제 아이템을 갖다 선보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 싫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디자인도 괜찮고 이거 가격도 괜찮고 꼼꼼하고 괜찮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한국 바이어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막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일본 막 다 됐지 막 막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은 욕도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칙쇼, 짐승, 빠가, 바보 뭐 이게 다예요. 야로는 조금 더 깔보는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뭐 용서를 구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걔들은 표현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그 어떤 액션만 갖고 가지 마시고요. 좀 답답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본 말을 잘하는 애나 일본 정서를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싫다는 말 안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계산기를 꺼냅니다. 예, 그럼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 그 일본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 한번 봤었는데 그분이 성격도 되게 호탕하고 말도 잘해요. 그때 이제 뭐 캐릭터 상품 같은 게 좀 파는 상황이었었는데 물건을 잔뜩 준비해 간 거예요. 잔뜩 준비해 가서 보여줬어요. 그쪽에다가 그쪽에서 원하는 걸 다 맞춘 상태였어요. 가서 이제 극찬을 받은 거 너무 좋다. 괜찮네요. 이거는 조금 수정하면 뭐 나아지겠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술을 진탕 먹었대요. 되게 기분이 좋게 막 가라오케 가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한국에 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기꾸바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쪽에서는 사실은 아주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해서 왔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최대한 즐긴 거지. 같이 즐겨주고 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니까 이쪽에서는 프로젝트 자체가 준비해 간 거에 대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소량으로 주문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 자체가 원래는 뭐 이제 만 개 수량으로 뭐가 돼야지 무역이 되잖아요.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0개 주문, 200개 주문 이런 식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담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막 난처한 입장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으로 따지면 이미 망한 거야. 이 계약은 깨진 거야. 단지 저쪽에서 그냥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본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쭉 듣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일본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한 번에 한 방에 만 개씩 주문이 안 들어온다. 100개, 그다음에 200개, 한 400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이 사람이 믿어진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마음을 주고받을 정도로 뭔가 좀 그 소통이 된다라고 돼야지만 그다음부터 그 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한국 사람이 볼 때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그 혼내하고 다테마이라고 하는데 진심하고 이제 겉으로 이제 보여주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명심하고 있어요 속에서. 어떤 게 거치예요? 다테마에. 다테마에. 예. 혼내는 혼내. 예, 진짜 진심 본심. 혼내고 싶은 마음. 여기 어때? 김현주 매니저가 아, 폭발하시는데 막 이번 주 금요일 날 무리수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수 특집을 나가시죠. 김현주님하고. 아 근데 신화 쪽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섬나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외부 간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막 두들겨 맞아야 야 우리가 니가 싸움 잘했어 이러면서 갑자기 고구려라든가 광개토대왕 얘기 나오고 영예가 나오는데 일본은 이게 섬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났잖아요. 네. 태양의 민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화를 갖다가 많이 뻥을 튀기거든요. 사실상은 현준 씨가 그쪽 좀 많이 아니까 잠깐 얘기를 좀 부탁드려면 어떤 얘기요? 일본 신화에 대해서. 일본 신화요? 네. 일본 신화 잘 모르는데. 일본 신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네. 방송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의 이름은 얘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 방송 이름 혼내와 다테마에. 너의 혼내는. 너의 혼내. 너의 이름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이 일본이 최근에 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대지진. 아. 지진이 일어나고 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재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예, 재난... 천년 만에 오는 예, 예. 예. 동일본 대지진하고 다른 점은 너의 이름은 다행히 이제 해피엔딩으로 보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 언제든지 우리는 끝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종말에 종말론. 대한 예, 종말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인식들 그런 신화들 예를 들어서 대홍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분포돼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면 네. 대홍수 그다음에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게돈. 이제 너의 이름을 보면서 북유럽 신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네. 북유럽 신화를 연상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있어요. 굉장히 많진 않고 많은지도 몰라요. 네. 아 그럴지도 모르죠. 있어요.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끈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메타포죠. 네네. 네. 타키도 손목에 끈을 묶고 있고 그쵸? 그쵸. 미처 같은 경우도 머리에 끈을 묶고 있잖아요. 그쵸. 너의 이름 포스터를 보면 서로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츠아가 직업이 이제 본업은 학생이지만 부업을 해야 돼. 가업. 가업이죠. 가업. 가업으로 네. 이제 이게 무녀. 에 무녀. 무녀를 하는데 그 왜 끈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잖아요. 무녀가 이 끈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뭘 연상케 하냐면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끈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뭔가를 직조해내는 여신이 등장해요. 그 여신을 이제 노른이라고 하거든요. 노른? 예, 달걀 노른자 할 때 그 노른. 일본에서는 상당히 유명해요.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아~ 애니메이션 때문에. 베르단디. 베르단디. 예,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세 명의 노른의 이름이 베르단디, 울드스쿨드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하는 일이 끈을 짜서 인간의 그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짜내는 거예요. 운명을 짜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져들지? 완전 예예예. 예, 예, 예. 완전 재밌어? 진짜 갑자기 막 쑥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그 노른이 운명의 여신이거든요. 북유럽 신화에서. 근데 이제 너의 이름은 같은 경우도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남자와 여자잖아요. 소년과 네. 소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끈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끈이라는 아이템을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 역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콘텐츠들이 있는데 다 끈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그렇죠. 바그너의 오페라잖아요. 굉장히 네. 유명한 오페라인데 4부작 오페라예요. 아. 그 네 번째가 타이틀이 신들의 황혼이에요. 네, 그 신들의 황혼에서 첫 번째 장면에 보면 노른이 나오거든요. 노른이 등장해가지고 그 실을 이렇게 엮어 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운명이 시작됐다. 아. 너의 이름은도 처음 장면에 보면은 미츠하가 네. 그쵸. 문여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를 엮는 그런 장면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운명이 시작되었고. 운명이 시작되는구나. 네. 딱 박은호가 연출한 방식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운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스타트를 알리는 네네. 그런 이제 뭐 나팔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네. 걸로 실이라는 아이템을 끈이라는 아이템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닮은 부분이 뭐냐면 본래 너의 이름의 역사는 뭐냐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마을이 끝장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운명을 이제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그런 스토리인 건데 북이로 신화도 엔딩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끝장나는 거거든요. 신들의 황혼이 와서. 네, 신들의 네. 황혼이라는 게 그런 좀 의미를 담고 네. 있는 거예요. 신들의 황혼이 왜 신들의 황혼이 네. 됐냐면 네. 네. 원래는 그게 라그나로크가 신들의 운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독일어로 옮겨 적으면서 네. 이제 잘못 옮겨 적은 거죠. 신들의 황혼으로. 네, 그렇죠. 걔들은 원래 철자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잘못 번역을 한 건데도 스토리는 맞아 떨어져요. 그런 거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뭐요? 그 저기 신데렐라 유리 구두가 네. 원전에는 네. 돼지털로 돼 있는 구두예요. 돼지털 구두요? 네. 돼지털 구두인데 그게 이제 번역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유리 구두로 바뀌어요. 와, 이건 동심을 파괴한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리 구두를 보면서 네, 돼지털 구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아니, 유리 구두를 신고 뛴단 말이야? 아, 강화유리인가 보죠. 역시. 역시. 과거 우리 선조들은 네. 뛰어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오역에 대해서 되게 많네요. 네. 그 옛날 영화 중에서 유명한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근데 앞만 봐도 사관하고 신사가 안 나와요, 거기에. 그렇죠, 안 나오죠. 아, 그것도 오역한 거구나. 예, 오역이에요. 실제로는 학사장교를 말해요. 예? 학사장교, ROTC. ROTC. 아... 오역이 되게 아, 느낌 확 떨어지는데 ROTC 왠지 그 반지 낄 것 같고 예 머리 짧고 네, 머리 짧고 충성 이러면 지나갈 것 같은 애들 참고로 저 작은 아버지가 ROTC라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하시죠. 아 네 신들의 황혼이 오역한 건데도 네. 내용이 얼추 맞아요. 네네네. 더 멋있어요 그리고 말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황혼이라는 게 이미지가 뭐냐면 좀 뭐랄까 마지막 쓰러져가는? 네. 우리가 그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도 황혼기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뭐랄까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 인생? 아, 갑자기 슬퍼지네요. 약간 그런 거 얘기할 때 황혼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의 이름은에도 황혼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나오나요? 거기서? 네. 나오죠. 애니메이션 와중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 네, 황혼기를 맞아요.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줘요. 아 이거 잠깐 부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국어 선생님이요. 네네. 언어의 정원에 나오는 국어 선생님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대박.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솔직히 저는 현준 씨 리액션이 더 신기해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액션 하는 분 처음 만났어.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이게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짐작이 안 가시겠지만 이 표정을 봐야 돼. 이 표정을 봐야 돼. 네. 저희가 지금은 팟빵을 라디오로 하는데요. 나중에는 마이크 아니라 이제 카메라 좀 달려고요. 그래서 현준 씨 앞에다가 세 대를 놓고 찍습니다. 아마 표정 보는 맛도 있을 겁니다. 네. 저하고 관영 씨는 그냥 표정이 평범해요. 그냥 리액션을 해도 그냥 네. 웃고 있고 턱만 치고 있는데 현준 씨는 그 턱이 떡 하고 벌어지면서 눈이 커져요. 네, 만화 같아요. 내 취향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거. 아, 감사합니다. 네. 이토모리 방언으로도 황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무습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죠. 황혼기에 두 사람이 또 만나잖아요. 서로 그쵸, 다른 시대에 있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에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황혼기라는 이걸 또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뭔가 노렸다. 북유럽 신화와 굉장히 좀 매치가 된다. 왜냐하면 그 북유럽 신화도 그 최후가 신들의 황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후의 날에 그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멸망을 하냐면요.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죠? 네. 네네. 거기 로키가 나오잖아요. 그쵸? 로키가 북유럽 신화에서는 빌런들의 대빵이라서 착한 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사실 그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네. 우리는 영화에서 로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마스크에서. 어 정말요? 아, 네.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그 마스크가 맞아요. 로키의 마스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벤져스에 보면 사실은 로키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신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실 얘는 그거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어. 어. 그런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힘들어. 네. 그래서 뜯어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알면, 네. 야, 좀 그러지 마. 이러면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악은 학습된 악,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악이 아니라 순수하게 악하게 태어난 것과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로키는 순수하게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의 개념이 로키한테서 따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왜냐면 대해서. 왜냐하면 니체가 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해맑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잔혹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어떤... 아이가 이제 막 그 개미를 맞아요. 불에 태워 죽이는 예, 그런 천진난만함.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아주 웃으면서 그냥 하얗게 웃으면서 잠자의 날개 뜯어 죽이는 애들. 그렇죠. 네.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게 바로 초인이다라고 니체가 정의를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왜냐면 실제로 니체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초인의 개념을 설명해요. 그런 걸 볼 때 로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 빌런들의 대빵인 로키가 네. 신들의 나라에 쳐들어와요. 헤임달이 로키한테 죽임을 당해요. 로키도 헤임달한테 죽임을 당해요. 영화에서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그 최고신 오딘 같은 경우에는 펜릴이라는 거대한 늑대가 있어요. 네. 그 늑대한테 잡아먹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로키가 이끌고 온 그 거인족의 세력과 신들의 세력이 서로 맞붙어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신들이 전부 다 멸망을 하는데 거인족 중에 이제 수르트가 네. 불타는 검을 갖고 있었어요. 멋있다. 예. 네. 근데 죽어요, 지금. 이 불타는 검을 휘두르다가 네. 던져요. 그래서 그 불타는 검이 세계수 유구드라실에 박힙니다. 그래서 세계수가 화염에 휩싸요. 근데 그 세계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거든요. 그렇죠. 각 차원을 연결하는 영화로 따지자면. 예. 그래서 예. 옛날에 그 아바타에 보면은 있는 그런 나무 비슷한 거. 예, 그런 느낌인데, 네, 그 나무가 이제 불타면서 세계가 멸망하는 거거든요.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 보면 마지막 장면도 오딘의 성인 발할라가 불타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나요. 연출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근데 그 불에 타잖아요. 너의 이름은 너 최후가 뭐냐면 마을이 그 해성에 부딪혀가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리지널 씬은.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북유럽 신화랑 유사하다는 거죠. 근데 북유럽 신화도 그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멸망 후에 초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히 강력한. 네. 강력한 초인이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거든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신앙을 굉장히 좀 거부하잖아요. 본인의 그쵸. 신앙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근데 북유럽 애들은 좀 달라요. 노르만 애들, 바이킹 애들, 북유럽 신화의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북유럽 신들을 믿었던 애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어차피 다 죽어 없어지는 게 걔들의 신화의 결말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 게 걔들의 신화이기 때문에 그 노르만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 300만이 넘었잖아요 이미. 네네. 300만이 넘었다는 거는 그냥 덕후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제가 만약에 감독이었다. 네. 저는 그 영화가 이제 300만 넘었다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마치 감독이 된 것 마냥 되게 즐거웠거든요. 어...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오타쿠들이 천대받는 게 있어요. 네. 괜히 뭐 오타쿠 하면 막 여드름 많이 나고 안경 쓰고 돼질 것 같고 막 그런 약간 희귀꼬머리 같은 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은둔해가지고 직권만 알고 네, 직권만 알고 뭐 틀리진 않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오타쿠의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아. 뭐 그게 뭐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네.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다 큰 사람이 무슨 만화를 봐. 아유 그것도 할 말 많아지 진짜.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막 연대기 관련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끔 가다가 누군가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많아 보세요? 아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한테 만화책을 사주신 건 우리 어머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화책을 보는 건 허했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는 수능 시험 전날까지 만화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저희 집 가풍이 네가 할 걸 끝내놓으면은 뭘 하든 상관없다요. 그리고 지금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집에 방에서 만화책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세요. 멋있다. 네, 근데 그게 저는 그게 가풍 또는 이제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문화였었기 때문에 조카들 얘기를 하자면 조카들이 만화책 보는 거를 우리는 제 동생하고 저하고 골라줘요. 이거 봐 재밌어. 왜냐면 그 만화를 봐야지만 나중에 다른 콘텐츠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막 이렇게 시험 전날에 만화책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님이 이제 방문 드르륵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서 야 과일 먹으면서 봐라 아, 이러시고. 저희 그 우리 어머니는 네.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절대 문을 안 여셨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공부하면서 딱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구구단을 못 외워서. 왜냐면 제가 7살 때 구구단을 뛰었는데 네. 보통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가르치거든요. 그걸 검사하셨어요, 어머님이? 아니 근데 그거를 네. 저는 그게 있어요. 무대공포증 같은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지금 있는 인원 정도에서 말하면 덜 떠는데 네. 이 상태에서 한 8명, 10명 늘어난 상태에서 제가 앞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정제 뭐 이런 거 안 먹고는 말을 못해요. 우왕청심. 우왕청심한 것 같은 거. 그 앞에다가 사람 그림 좀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 그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집 가풍이 그렇다 보니까 만화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지고 만화책을 보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회사에 만화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만화책이 많은 걸 보면서 클런트가 와서 만화책 보고 작업하시나 봐요. 그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물어보는 의도 자체가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야, 이 한국에서 그 만화를 본다는 게 이거 숨어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너의 이름은이 대박이 난 거죠. 사실 그렇죠, 단일 콘텐츠 만화가 3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반가우셨겠다.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와 사람들이 오타쿠 문화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미 300만이 넘게 즐겼구나. 인식이 좀 바뀌겠구나. 인식이 조금 바뀌겠구나. 이런 만화, 그러니까 만화 보는 게 굳이 아이들만 본다 또는 어른이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건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거냐면은 사실 그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만화를 보기 싫어했던 거는 그게 우리나라 일제 뭐 이런 게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만화를 그렸던 게 사실 우리나라가 원작을 많이 했는데 그 원작이 상업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원화는 우리나라 그려놓고 실제로는 일본 쪽에 가서 이게 많이 만화가 다 되게 많아요 사실상은. 원작 우리나라에 있는데 많죠. 일본 쪽에서 오히려 더 성공을 해버리는 만화가 많죠. 그러니까 만화를 본다와 일본의 일본 거를 좋아하는 거가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걔들의 어떤 옷동 문화 막 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부정식이 많았는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그 소니 아시죠? 네. 예, 걔네하고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영화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각기동대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 일본 자본이 진출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영화가 돼갖고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감독들이 뭐 하냐면은 제임스 카메론 약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감독하고 미국 감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독이 왕이죠. 앉아갖고 야, 네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이거 하거든요. 그래요? 네. 신이에요, 신. 그 촬영 현장에 딱 가보시면은 감독은 떡 앉아가지고 눈짓으로 이렇게 탁 해요. 그 밑에서 이렇게 따야 돼요. 촤악 움직이고 약간 군대 문화가 있어요. 아, 싫다. 근데 그 미국은 어떻게냐면 제임스 카메론이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네. 협상과 토론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룸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뭐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위에 문이 탁 열리면은 바나나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떨어지게 해놨어요 카메론이. 근데 그 애가 이거는 바나나가 떨어지면 안 되고 문을 열었을 때 우유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는 야씨 감독이 바나나 하라는데 왜 그게 떨어져야 돼?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나나는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확 제꼈을 때 어떤 흉기가 나오거나 네. 우유라든가 그런 게 나온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카메론이 얘기를 하다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걔 말이 맞으면 그 말대로 해요. 하지만 전체 컨셉이 맞으면은 카메론의 말 따르죠.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감독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해가지고 이 작업을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카메론 감독하고 친하세요? 그 감독들이 아니, 다 그래요. 걔네들.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근데 네. 그나마도 이제 카메론 감독은 네. 약간 그 논란이 있는 게 그 정도인데도 헐리우드에서는 군대식으로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번 욕을 먹었던 감독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터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인터뷰 때 그 카메론 감독이 나는 왕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그 영화 스태프들이 군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군인들처럼 움직이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걔들은 우리 영화 찍는 거 보면 나치라고 하겠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네. 아예 돼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게 그 그쪽 헐리우드 스텝이 만나잖아요. 네. 이해를 못해요, 걔들이. 아, 스텝이 꼬이는구나. 예, 스텝이 꼬이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네. 철저하고 합리적인 애들이 네, 네. 그 영화의 모티브 전 세계에서 막 얼마까지 해내는 그 스케일 큰 영화들의 대부분 것이 일본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헐리우드에서 이미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들을 리메이크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영화들을. 네. 근데 그게 이제 걔네들은 어느 정도 콘텐츠가 바닥에 났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마블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만화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맞아요, 대중적으로 맞아요. 많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끌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마블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면 남은 시장, 남은 콘텐츠 시장은 어디냐? 일본밖에 없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영화 이제 곧 개봉을 할 건데 파워레인저가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파워레인저는 네. 시리즈도 매년 나오는 시리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성공했었던 컨텐츠고 일본에서도 성공했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번에 그 파워레인저가 성공을 한다라고 네. 하면 이제 아재들은 알만한 다간이라고 하는 만화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키라는 사실 이미 20년 전에 판권을 사갔는데 아직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무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그 컨텐츠가 그냥 만화에서 영화로 이제 미디어 믹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일본 만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네.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디어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을 하시지만 어떤 그 건물 외관 디자인을 한다든가 자동차 디자인을 한다든가 네. 무슨 만화를 그린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정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심의. 심하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심의하죠. 여기서는 얘가 파란 색깔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너 그럼 너 우익의 표상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야? 그러니까 그냥 작가가 우리 만화가들이 그냥 그린 거예요. 근데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는 뭐 좌파 이거는 우파 이렇게 하면은 뭐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떻게 나와 라고 해서 뭐 군사 정권이 있었긴 했지만은 다 칼질을 하고요. 그 칼질을 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영화계 아직도 많이 박혀 있는 거죠. 그쪽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그래서 그쪽은 주로 이제 권위가 되게 많고 마음 놓고 창작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 머리 더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 상상하거나 모티브를 딱 발상시키면은 IQ 평균이요? 아 뭐 건강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이런 거 아시죠? 일본은 여러 명이 모여야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한국 사람은 한 사람한테 모이시키면 정말 화려한 것들이 나와요. 그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기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했을 때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냐면 아까 이제 빨간색을 썼을 때 빨갱이냐 파란색을 썼을 때 우익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디자이너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쓸 때 어딘가에는 마젠타를 쓰고요. 어디에는 레드를 쓰고 어딘가에는 코랄을 쓰고 어딘가에는 핑크를 써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이 보기에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전체 다 빨간색인 거예요. 파란색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울트라마린을 쓸 때가 있고 코발트를 쓸 때가 있고 거기에 세루리안 블루를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안이라고 하는 색깔을 쓸 때도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모두 다 파란색인 거예요. 색약이네요. 그렇죠. 색약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디자이너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네. 지금 나오는 디자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디자이너를 고를 때 이렇게 고르면 되거든요. 저희 시간 다 됐어요, 근데. 아 진짜? 네. 네. 끝. 네, 끝. 아, 네, 끝.